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9일 마시밀리아노아이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공산당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